헤어지기 섭섭하여 망설이는 나에게 Goodbye 하며 내미는 손 검은 장갑 낀 손 할 말은 많아도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는 내 모양을 저 다른 저 다른 우리